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정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돌, 조선노동당 창건 71돌, 다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9돌세 즈음에서 노이칠란드에서는 경축집회와 토론회가, 앙골라에서는 좌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선군 혁명 영도 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국방력 강화와 경제강국 건설에서 눈부신 기속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